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조선반도 핵 문제를 산생시킨 죄악부터 심각히 반성해보아야 한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미국이 남조선의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것을 공개한 때로부터 59년이 되었다. 1957년 7월 15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핵무장화 착수를 공공연히 선포한 미국은 1958년 1월 29일 오리스트존 핵미사일을 남조선에 배치하였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2월 3일에는 미 1군단 비행장에서 280mm 원자포와 오리스트존 핵미사일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이 나온 이후에도 그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의 155mm 곡사포용 핵포탄과 각종 핵미사일, 전투폭격기 적재용 핵폭탄, 핵적재용 F-16 전투폭격기들을 계속 끌어들였으며 지어 20세기 악마의 무기로 공인된 중성자탄, 퍼싱-E 중거리 핵미사일까지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각종 핵무기와 핵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든 것도 미국이며 우리를 핵선제 타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3단계 맞춤형 억제 전략, 작전계획 5015를 비롯한 북침 핵전쟁 전략과 계획에 따라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실동 연습을 빈번히 벌이면서 우리에게 전내미문의 핵 위협과 공갈을 일삼아온 것도 핵악마 미국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B-52, B-1B, B-2 등 핵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 자산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으로 배치해놓고 북침 핵전쟁 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할 위험천만한 기도를 거리낌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남조선의 역대 친미보수 패당은 미국이 우리 민족을 수십 수백 번 멸살시키고도 남을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남조선에 버젓이 전개해놓는 데 적극 가담에 나섰을 뿐 아니라 이 땅에 핵참을 들씌울 북침 핵전쟁 책동에도 광분해왔다. 특히 박근혜 패당은 미국 상전과의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쟁 괴물인 사드를 끌어들이기로 하였으며 지어 능동적 억제 전략이니 4D 작전 계획이니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니 하는 따위에 북침 선제 공격 계획까지 짜놓고 그 실행에 미쳐 날뛰는 것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괴뢰 호전광들은 미 국방장관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 모의판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 역사와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조선반도 핵 문제 발생의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기에 발광하는 핵 미치광이 핵전쟁 도발의 원흉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무분별한 핵 위협과 공갈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 억제력을 갖추는 대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수소탄을 포함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첨단 전략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된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평화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조선반도 핵 문제를 산생시키고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온 미국과 그 하수인인 괴뢰패당이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닌 보살하고 도리어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드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부언하건대 미국과 전쟁 하수인 괴뢰패당이 남조선의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엄중히 위협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도 핵무기 고도화 조치도 없었을 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운운하기 전에 남조선의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침 핵전쟁 책동에 광분해온 저들의 죄악부터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력은 민족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조선반도 평화수호의 강미력한 보검이다. 그것은 민족의 더없이 귀중한 제보이며 폭제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정의의 핵마치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군사 대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핵위협 공갈은 도리어 우리의 핵공격 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해주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지금 미국과 괴뢰 패당이 남조선의 숱한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 공격하기 위한 전쟁 불장난을 그칠 사이 없이 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제 죽을 줄 모르고 설치는 어리석은 자들의 가소로운 추태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며 미련스럽게 대조선 제재와 압박, 북침 핵전쟁 소동에 매달리다가 쓰디쓴 패배의 수치를 안고 역사의 뒷길로 영원히 사라진 오바마 일당과 반공화국 대결에 미쳐 날뛰다가 민족의 버림을 받고 숨쉬는 미이라가 되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이 그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괴뢰 패당의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며 분노에 찬 우리의 핵불벼락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자숙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미국과 괴뢰 패당은 얼토당토하는 북핵위협과 도발을 떠들며 일방적인 북비핵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끌어들인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고 철폐하며 세계 앞에 검증받는 남비핵화부터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핵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여 벌리는 각종 북침 핵전쟁 연습을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수해야 하며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공갈을 계속 일삼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핵전쟁 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우리는 동방의 핵 강국, 당당한 군사 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기단으로 보여주면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괴뢰 패당은 누구와 상대하고 있으며 대세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똑바로 보고 이제라도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주최 106, 2017년 2월 3일 평양.